송년과 일본 각지에서 지난 6월 21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전면 거부하는 망언을 한 이시카와 현 지사 다니모토 마사노리의 극단한 민족 배타주의적 책동을 규탄하는 항의 투쟁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6월 22일 이시카와 현 지사에게 일제히 항의 전화와 항의 확스를 보낸 총련주항과 각 본부, 조항단체, 사업체의 일꾼들은 28일까지 수천 통의 전화와 확스, 전자우편물을 현청에 들이댔습니다. 한편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지지 일본미원회, 일조학술교육교류협회 등 일조 우호단체들도 항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일본의 각 지방 32여 개의 사회단체들이 항의문을 작성해서 이시카와 현 지사에게 보냈습니다. 26일에는 이시카와 현의 성전 대비, 일제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기념비, 성전 대비의 철회를 요구하는 회가 이시카와 현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단체는 현의 여러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현지사에게 항의하는 집회를 가나자와시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